애국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 저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그이 없인 못살아를 들으시겠습니다. 차호근 작사, 김은용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백이 2013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품을 떠나서 한시도 살 수 없는 온 나라 군대와 인민들의 한결같은 사상감정을 뜨겁게 노래한 시대의 명곡입니다. 노래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자신들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오직 그이만을 충종다이 모셔갈 천만고민의 진정을 진실하고 뜨거운 정이 흘러넘치는 가사와 선율로 훌륭히 그려보이고 있습니다. 라 대조상에서 8분의 12박자로 씌워진 노래의 선율은 두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부분에서는 짧은 리듬을 앞세운 동도 위주의 부단하고 신축성 있는 선율 진행으로 긴장과 완화의 주기적인 감정 조직으로 잔악기나 경애하는 원수님께로만 끝없이 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졸졸한 사상감정을 받아안게 하고 있습니다. 높은 음구예로 솟구쳐 오르는 둘째 부분에서는 첫 부분과 대조적으로 높은 음구에서 울리는 강박 위주의 굴곡적인 선율 진행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하고 하늘 땅이 바뀐데도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이만을 따르려는 유라와 같은 사상감정을 격조 높이 토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대목의 상승 위주의 선율 진행은 노래의 사상이 집약된 그이 없으면 우린 못살아의 가사 형상을 거조적인 정서로 부각시키는 것으로 하여 깊은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노래 그이 없인 못살아는 인민의 진정이 흘러넘치는 훌륭한 시어들과 졸졸하고 풍만한 정서가 급이쳐 흐르는 감동적인 선율 형상으로 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으며 널리 불리우고 있습니다. 친근하신 그이의 좀 가슴이 흘러 잔악기나 그 숨결로 따뜻한 마음 하늘 같은 인도과 믿음이 끌려 우리 모두 따르며 사네 그이 없인 못 살아 김정은 동지 그이 없인 못 살아 우린 못 살아 우리의 운명 김정은 동지 그이 없으면 우린 못 살아 우리 마음 그이만이 그 언제나 우리 행복 지켜주시네 나를 펴는 희망도 품은 소원도 그 품에서 모두 꽃피네 그이 없인 못 살아 김정은 동지 김종은 동지. 그이 없으면 우린 못 살아. 그이 없인 못 살아. 김종은 동지. 그이 없인 못 살아. 우린 못 살아. 우리의 운명 김종은 동지. 그이 없으면 다음 순서로 가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시겠습니다. 문기창 작사, 김학용 작곡인 이 노래는 조치의 80일 1992년에 창작되었습니다. 가사에는 이 나라 천만 자식들이 자기의 거귀한 종치적 생명을 빛내어 나가도록 이끌어주고 보살펴주는 우리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 품을 따뜻한 어머니 품이라 부르며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따르는 인민들의 흠모심이 감명 깊게 오리어 있습니다. 뜨겁고 졸졸하게 흐르는 선율은 가사의 내용을 더욱 승화시켜주면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 부풀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이 노래를 부르고 또 부르며 경려하는 김종은 원수님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이 땅 위에 사회주의 강국을 기어이 일도 세울 교리를 더욱 굳게 다지고 있습니다. 수 있는 어머니의 목소리 언제나 들을수록 아 아 목소리 한가정이 울려도 우리 다 그 목소리 온 나라 이상으로 오늘의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